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요. 그 중에 복음서마다 보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던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결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말씀을 보며 당시의 율법학자들도 놀라고 그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 계속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갈 것들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5장 9절부터 말씀해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신 것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오늘 조금 더 분명하게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성경이 너무너무 긴데, 성경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떤 말씀부터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나 막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시작되는 것이고 그한 가지만 온전하게 이룬다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랑하래요?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13절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그럽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생명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눈으로 볼 것이고 이제는 귀로 듣고 목격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믿음 안에 옳게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내 삶이 믿음 안에 잘서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를 질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보셔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 내가 사랑하죠.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그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귀한 것들 내가 아끼는 것들을 희생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사랑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숨은 꼭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시간, 물질, 마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한다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을 쓰게 될까요? 안 쓰게 될까요?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물질을 쓰게 될까요? 안 쓰게 될까요? 물질도 쓰게 됩니다. 아까우면 사랑하는 게 아닌 건지도 몰라요. 그죠? 예. 사랑하면 우리는 물질도 쓰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요. 또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쓰게 될까요? 안 쓰게 될까요? 당연히 쓰게 자꾸 생각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의 모임인 교회. 오늘 보면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너희라는 건온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장의 말씀으로 보면 너희라는 말씀은 계속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출발점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교회로부터 시작하고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나의 귀한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희생하며 교회를 섬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내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교회를 사랑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내가 무언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것.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세상은 소비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고 무언가를 얻어가는 것. 내가 돈 낸 것만큼 최소한 그것만큼의 어떤 서비스나 재화를 얻어가는 것들을 기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에 가서도 내가 돈을 냈는데 그것만큼 서비스가 안 되면 화를 내고 분노하죠. 여러분 뭐 극장에 가든 어디에 가든 내가 돈을 냈으면 내가 돈을 낸 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소비적인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와서도 똑같은 일들을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시간을 냈는데, 내가 그동안에 마음을 썼는데, 내가 또 헌금도 냈는데, 내가 이만큼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를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위해 교회가 희생해 주기 원하고 교회가 서비스해 주기 원하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누리기 원하는 것, 여러분 뭐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를 떠나서 그 마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닌 것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나의 가장 귀한 것들,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듯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교회를 위해 내어놓고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지금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신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할 때 나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으로서가 아니라 15절에 보면 친구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의 비밀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친구와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또 내가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의 거룩함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것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그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죠. 이 말씀 너무 좋아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는다. 이것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앞뒤 말씀 다 띄어내고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건강, 내가 원하는 세상의 성공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님이 들어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 내가 부족해서 교회를 섬길 수 없고 형제자매를 섬기며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들은 조금 말씀적으로 보면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족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주시겠다고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주실 것이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11절 말씀을 일부러 읽지 않고 넘어갔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누구의 사랑을 깨닫게 될까요? 자녀를 키워가면서 나를 사랑한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다 보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고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그 사랑으로 섬기는 그 마음 자체에 있는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알수 없는 기쁨이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거는 사랑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는 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세상의 논리 안에 갇혀져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천국이죠. 내가 서로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곳은 여러분 천국이에요, 천국. 교회에 오면 서로 사랑하려고 애써요. 그럼 내가 그 사랑을 자연히 받게 될까요? 안 받게 될까요? 받게 되죠. 내가 또 누군가를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들을 누리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자꾸 깨어지고 교회가 자꾸 깨어지는 거는 사랑받는 법만을 배우는 아이들을 키워가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아이들을 자꾸만 사랑해주기만 하고 막 사랑을 많이 받으면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막 사랑을 엄청 부어줘요. 그런데 결국에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가요? 사랑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되어서 사랑해달라고만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 요구하다 이혼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자녀를 낳고도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할 줄을 몰라가지고요. 자녀들을 버리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전 세상에서 자꾸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이유로 사랑받는 아이로만 키워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도 와서 목사님 또 교회에서 자꾸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득 모이면 너무너무 목사님은 몇 명인데요, 여러분?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엄청 큰 교회도 아닌데 뭐 청장년 근 100명 된다고 그러고 어린아이들 뭐 중고등부 다 하면 그래도 영어부까지 하면 뭐 150명, 170명 뭐 이렇게 되는 아이들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제가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해야죠. 그래도 목사님인데. 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 사랑할 수 없어요. 일주일에 제가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사랑 안 하면, 사랑이 없는 곳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되는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사랑이 없다고 실족하고 실망해요. 사실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와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전혀 다른 곳이 되어갑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곳이에요. 가정이 하나님의 형제자매가 모여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작은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오늘 배운 대로 보면? 어떤 사랑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신 사랑인데 어떤 사랑? 내가 나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시간을 주고, 내 관심을 주고, 내 생각을 주고, 내 마음을 주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를 진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목회하는 것들을 잘 보라고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부사역자 때 결국에는 교회를 사역하고 섬기는 길들이 열리더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도사 때 그냥 단순히 그런 생각했어요. 아, 목사님이 나 부려먹으려고 그런 얘기 하나 보다.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지나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전도사 때또 부목사 때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저도 이제 조금 지나가서 40대 중반에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신학교 졸업한 지 15년 막 이렇게 되어 가니까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진짜 목회 그래도 길들이 참 열리는 게 어렵거든요. 목회의 길들이 열려가는 분들은 보면 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그 목사님은 또 성도님들에 대한 믿음도 자꾸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 살아가는 게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아,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물질을 내놓을 줄 알고 또 시간을 내놓을 줄 알고 헌신하는 분들만 뭐 믿음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면 희생하고 헌신할 줄 모르는 분들은 사랑할 줄 모르는 것들이고요.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있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들이더라.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더라. 결국에는 나를 더 사랑한 사람인가, 교회를 더 사랑한 사람인가, 결국에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형제자매를 사랑한 사람인가, 내가 형제자매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했던 사람인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갈라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계명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로 요약된다고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니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열매가 있고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새기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세요. 뭐 하기로요? 사랑하기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이 아침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